사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제가 승리를 간혹 승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음이 신경이 쓰이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승리라고 이야기하든지 승리라고 이야기하든지 다 승리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발음이 얽매이면 제가 제대로 설교를 또 못하니까. 자, 내일은 Remembrance Day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세계 1차, 2차 대전에 참전하여서 전사했던 그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승자가 누구인가? 어떤 나라가 승리한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패전국인가? 물론 역사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해를 떠나서 뭐 부상자들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망자, 군인과 민간인의 순수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차 대전 때 사망자 수는 2,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사망자 수는 7,200만 명 정도입니다. 뭐 많이 죽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또 비교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왔습니다. 마을을 휩쓸었어요. 사망자 수가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태풍 중에 최고 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1만 명.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죠. 그때의 사망자, 실종자, 뭐 지금 실종자는 거의 사망자라고 봐도 될 겁니다. 아무튼 사망자, 실종자를 포함해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30만 명이면 작은 중소도시 시민 전체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합해서 죽은 숫자가 약 1억이에요. 1억.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남북한 합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죠.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했고 이걸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인데 뭐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어느 날 포수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포수가 어렵게 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참새가 총에 맞고 떨어져서 마침 농부가 일하는 밭에 떨어진 겁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농부가 참새가 떨어지니까 이거 웬 행제냐 하고 참새를 집어들었죠. 그런데 포수가 참새를 찾아왔습니다. 포수가 내가 총으로 쏘아서 잡은 참새라고 달라고 그러니까 농부는 증거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주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나서 둘이는 누가 이제 그 참새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누가 똥침을 오래 참는가 그 내기를 했습니다. 똥침 아시죠? 똥침을 모르면 이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똥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척 이 공감이 됐는데 이 똥침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이 포수가 농부의 똥침을 참기로 했습니다. 포수가 참고 참아서 다섯 분까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수 차례가 되어서 다섯 분 농부가 참았으니까 포수가 다섯 분 참았으니까 이제 농부가 여섯 분 참으면 참새가 농부 끝이 되니까 포수는 거의 한 번에 끝을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두 손을 모아서 이제 농부에게 똥침을 놓으려고 할 때에 농부가 돌아서더니만 잠깐 이가지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스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개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전환을 가져다 준 이야기였어요. 뭔가 내가 이기려고 저도 어릴 적부터 승부욕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인데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막 이기려고 했고 승리하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가졌어 이런 것이 더 많다는 거죠. 포수는 이겼지만 그 참새를 들고 돌아가면서 뭐지 이기고도 이 찝찝한 기분은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승리를 다 좋아합니다. 이기는 것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 승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승리인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나라가 야, 우리가 승리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농부와 포수 이야기에서 포수가 이겨서 참새를 가졌지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승리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죽는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집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인파 속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마차를 타고 장군이 월계관을 쓰고 그 계승문을 통과하는 그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대로마 제국에게 익숙한 승리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패배자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루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계획된 이야기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계획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랑 장기를 가끔 두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기를 참 잘 두십니다. 거의 고수신데 아버님과 장기를 두다 보면 가끔 이 고수신 아버님께서 이 장기에서는 차나 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차나 포를 그냥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차나 포를 먹을 수 있도록 차를 탁 갖다 두는 거예요. 아, 아버지도 실수할 수가 있구나 하고 얼른 물려달라고 하기 전에 확 내가 그 차를 잡아먹습니다. 그 차를 잡아먹는 순간 저는 그 다음 수에서 외통수에 걸려 그 장기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장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를 삭 미끼로 던져주고 그걸 먹는 순간 나는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수의 기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건 완벽한 패배 같아요. 근데 이게 의도되고 계획된 신의 한 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할 수 없어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그건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의도된 것이라면 이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대충 내용을 아시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살아남은 노아와 하신 언약입니다. 맺은 언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언약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여서 아 그 다음 심판은 물로 하지 아니하고 뭐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이제 홍수 이후에는 그 방주에 탄 8명과 그 방주에 실은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전쟁 영화에 보면 수십만 대군이 그 성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동시에 활을 쏩니다. 그러면 수십만 개의 화살이 쫙 적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화살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피할 데도 없어요. 방패로 이렇게 막기도 하지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화살 속에 무참히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 군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수는 마치 이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화살처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죠. 일반적인 비는 땅의 생명체들을 살게 만들고 새싹을 돋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이 홍수는 이 비 한 줄기 한 줄기가 마치 화살처럼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이 언약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물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로 안 하니까 그 다음 심판은 불로 할 것이다. 여러분 물이 고통스럽습니까? 불이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물 심판이 낫죠. 물 심판은 내가 그냥 물 속에서 숨 못 쉬고 몇 번 참으면 그 되는 거죠. 그런데 불로서 심판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심판의 도구에 대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이 아니라 다음에는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운동장 열 바퀴를 돌고 오라는 벌을 줍니다. 열 바퀴를 돌고 기진맥진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다시는 운동장 도는 벌을 안 줄게. 다음부터는 그냥 몽둥이로 때려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내용, 이 언약을 아, 물로 안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홍수로 다 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그냥 땅에 홀로 그 가족들과 남겨져 있는 노아에게 이 언약을 할 때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언약 아니겠어요? 다음에는 더 센 걸로 한다, 조심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다음에는 불심판을 할게. 자, 내가 약속할게. 자, 보아라, 저 무지개가 내 언약의 증표다. 이런 의도와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수는 하늘에서 마치 화살이 쏟아지듯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심판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에게 물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지금 노아와 언약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는 언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인보, 비와 활 아닙니까? 활. 이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땅을 향해 쏘았던 화살을,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면서 그 화살의 방향, 활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 놓아두신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화살을 몸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막힌 신의 한수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당신께서 직접 맞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도 살고 죄인도 살게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승리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이 패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패배자가 된 거예요. 사단이 패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막힌 신의 한수라는 겁니다. 이런 이것은 영적인 이런 결과를 떠나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인 로마 제국은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았던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그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로마 대제국은 사라져버렸는데 기독교 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을 무력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했던 로마 제국,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까?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힘으로, 그 능력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 힘과 능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만 그렇습니까? 가장 최근의 이야기, 우리 중국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교회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없었어요. 삼자교회라고 있었지만 그 교회는 공산당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보여주기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을 것이다. 기독교는 멸종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수십 배로 성장한 기독교인의 그 중국의 기독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엄청난 지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힘과 통치가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기막힌 신의 한 수로 십자가로 승리하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돈 잘 벌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성공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의 힘이고 능력입니까?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세속적 승리에 익숙하지만 기독교적 승리에는 미흡한 것 같아요. 세속적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라면 기독교 승리는 자신을 희생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속적 승리는 상대를 희생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적 승리는 나를 희생해서 이기는 것이 기독교적 승리입니다. 우리 이런 승리에 익숙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희생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예수님이니까 기독교가 더 확산될 수 있었지.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희생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세대가 아니라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는 이런 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불신 집안에 시집을 가서 모진 핍박과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집안을 다 복음화시킨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진 멸시와 그 집안의 그 혼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잊고 그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멸시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의 모습을 보일 때에 결국은 수많은 그 무리들이 이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희생으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며느리 하나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은 며느리를 못 이기고 모든 집안 어른들이 집안 친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미우라 아야쿠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분의 유명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작은 가게를 동네에 뭐 구멍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게를 하니까 다른 가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는 너무 잘 되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진짜 찾아오는 손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집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 가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게는 거의 지금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문을 닫는 거예요. 가게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날은 문 닫은 날은 그 망해가는 가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요. 그가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작은 구멍가게 주인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가 희생했을 때예요. 자기가 손해봤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으로 십자가로 승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이긴 것이란 말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짓밟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여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을 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차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이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은데요. 이 아들은 효도 안 합니다. 좀 못해주고 좋은 반찬 못해줘도 그 어렵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길렀다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는 그 아들이 효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속적인 승리를 위한 복들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세속적인 복만 바라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승리를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도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참 제자도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만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신을 희생해서 하는 승리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배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가 막힌 이 신의 한 수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